그대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차 한 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차 한 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. 훈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DJ 훈이 인사드립니다. 연일 강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 요즘에 지구 온난화다 뭐다 그래가지고 한강이 얼은 시기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아주 보기 좋게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그 근 100년 사이에 그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도 어떤 산업화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강이 여는 거를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예, 근데 올해는 아주 보기 좋게 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예, 눈도 많이 내렸고요. 또 우리 이 방송국에 예, 그 수도관까지 다 얼어버릴 정도로 예, 추웠습니다. 많이 추우시죠? 네, 겨울에 추운 것 같다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? 겨울에 추운 거는 할 수 없죠. 아무튼 뭐 날씨가 좀 추고 힘드시더라도 기운들 내시고 네, 활기찬 하루가 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벌써 활기찬 하루가 되셨나요? 추운데도? 노래 한 곡 일단 준비해드리고요. 잠시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남자 자, 좀 노래 들으시고 좀 추운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셨습니까? 자, 오늘 제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노래 있잖아요. 그 흘러간 우리 옛 가요들.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추억이 있으신 노래들. 우리가 지금 2010년도가 됐지만은 그 전쟁 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근대 격동사를 지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죠. 왜냐하면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6.25 사변을 겪고 여러 가지 그 근대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몸살을 많이 앓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시기가 불과 전쟁 난 지가 지금 이제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죠. 60년이라고 그러면 언뜻 들으면 긴 시간이지만은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. 60년이라고 그러면. 예. 뭐 한 그 인간의 어떤 삶으로 보면은 뭐 한평생의 삶이겠지만은 그 나라의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. 60년이면은. 우리가 뭐 기억하는 그런 그 뭐 시간들 역사라고로 보면 뭐 500년 뭐 1000년 2000년 뭐 5000년 뭐 이런 이렇게 그 역사의 그 안에서 20년 30년 뭐 40년 50년 60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치욕적인 역사를 간직하는 그 일제와 합방되는 100년 되는 또 해이기도 하고요. 굉장히 뭐 100년 그러면 긴 시간 같지만 그 짧은 시간입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은. 그러니까 그 100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. 그 우리나라의 땅과 뭐 모든 국토와 정신을 일제한테 강제로 이렇게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동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별을 생이별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, 예, 뭐 근대화 과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일도 참 많았습니다. 그런 어떤 격동의 시간을 지내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곡들은 우리가 6.25 사변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전란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왔던 노래들, 예, 그런 노래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한 곡 일단 먼저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? 우리 저기 목포의 눈물 한번, 예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알아. 자, 잘 들으셨습니까? 그 이 목포의 눈물,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이 그 이난영 씨가 부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들으셨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이 들으신 그 이난영 씨의 이 목소리가 몇 살 때 녹음이 된 거냐면은 그 19살 때 예, 부른 목소리로 녹음이 된 겁니다. 손목인 작곡, 그 19살에 이난영이가 부른 그런 노래죠. 이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저항 같은 정신이 담긴 노래이기도 하고요. 또 이 노래 때문에 또 많이 또 이렇게 그 추궁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.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. 자, 제가 잠시 그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. 그, 일본 경찰이 이 목포의 눈물을 쓴 작가, 손목인 씨를 연행해가지고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. 혹시 뭐 다른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. 아,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취조도 하고 막 이랬다고. 예, 알려진 그런 노래예요. 아마 여러분들 그 추억 속에 있는 가요. 아마 이 목포의 눈물은 글쎄요, 요즘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우리 민족이라면 다들 아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곡 더 준비를 해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억 속에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서 이 노래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예. 전선 야곡. 예, 그죠? 이 노래를 빼놓고 우리의 어떤 그런 가요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일단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. 집에는 정한 숲도 없고서 이 아들의 공기 어머님의 흰 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아, 아, 쓰러 안고 싶었소 자, 어떠세요? 전선야곡. 아까 들으셨던 곡이 목포의 눈물, 전선야곡. 아마 이 시기를 그 온몸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래 한 곡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추억에 잠기실 수가 있고 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홍수다.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시대죠. 왜 음악의 홍수냐 그러면은 그 네 지금 전화벨이 울리네 빨리 받으세요 전화 좀 네 그 정말 많은 노래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들이 이미 알기도 전에 많은 노래들이 사라지는 가요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예. 그리고 어떤 그 뭐 삶의 진솔한 것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좀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세태지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. 그러니까 음악은 곧 돈이다. 뭐 이런 어떤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. 어른들 그러시잖아요. 옛날 분들은 그 딴따라하지 말라고. 예. 배고프다고 딴따라하지 말라고 그 어른들이 살아왔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는 가수를 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은 배고픈 거죠 무조건 지금은 뭐 시대가 좀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런 노래들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? 예.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네, 그런 노래죠.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곡들 중에서요, 또 제가 오늘 준비해온 노래 한 곡이 더 있는데, 이 노래도 또 우리 가요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네, 그런 노래 한 곡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빨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지금 전해드린 그 이 노래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? 돌아가는 삼각지 그 배호 선생의 노래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그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가수일까요? 아니면은 항상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수일까요? 예, 배호 씨가.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뭐 그런 가수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억 속에 아니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가수들도 있고 그렇죠. 근데 이 배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요의 역사를 얘기했을 때는 절대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또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. 요즘하고는 좀 틀리죠. 요즘에는 참 그 생전 뭐 알지도 못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한 두 달 활동하다가는 없어지고 이러는 시대잖아요. 그죠? 물론 뭐 예전에도 무명 가수가 있었겠지만은 요즘처럼 이러진 않았죠. 예, 요즘에는 그 생전 그 보지도 못한 가수가 나타나서는 한 두 달 활동하다가는 사라져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게 막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. 참 많은 가수들이 나오기도 하고. 하지만 그 이런 가요사에 나올 만한 그런 가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. 이미 우리는 가요사에 나올 만한 가수 있죠. 뭐 나훈아 씨도 그렇고 뭐 조용필 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시대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 서태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요사에 나올 만한 그런 가수들 많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언제까지 남아있을 건지가 중요한 거죠. 100년이 지났을 때도 남아있어야 되고 또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어 있을 수 있을까요? 네.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는 음악들은 우리가 6.25 사변을 거치고 그 전후로 누구나 다 못 살았던 시절에 네.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. 이렇게 좀 날씨 추운 날에는 또 흘러간 가요도 여러분들 뭐 들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그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전해드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애환이 담긴 노래들이 많았어요. 그죠? 예전에는 그 곡 중에서 한 곡을 제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손꼽아 헤어보니 태양 같은 내 신세가 온차도 기막혀서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으시니까는 어째 그 추억 속으로 좀 젖어 드셨습니까? 우리 그 지금은 뭐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그 뭐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좀 좋아졌지만은 그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는 다들 못 살았죠. 서로 다 못 살았습니다. 60년대 특히 70년대 그때는 뭐 서로 다 못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지금처럼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가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정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. 지금도 뭐 이웃끼리 잘 지내시는 분들은 잘 지내시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뭐 부침개 하나도 나눠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오늘 음악 전해드리다 보니까는 다 잔잔하게 추억에 젖을 수 있는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 노래 들으시다가 주무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이렇게 잔잔한 노래만 전해드리니까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노래 우리 그 시절의 노래 한 곡 더 좀 재미있는 곡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홀홀홀 좀 잡았다 자 내줘 당장 내라니까 네 네 약속하지 내일 저녁 5시까지 꼭 약속하지 아이고 이제는 안 좋아요 속는 것도 한 번 두 번 내 그럴 줄 알고 뒷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당장 내지요 아 이젠 나를 안 볼 작정인가 아 당신 같은 손님은 안 봐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뭐 한강물 퍼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? 우리도 세금 내고 색시 월급 주고 종업원 월급 줘야 하니 당장 내지요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주구려 이번만은 약속 안 오길 테니까 응? 점잖은 체면에 이거 길에서 이게 뭐 점잖은 거 좋아하시네 당장 옷이라도 벗으시오 오늘은 그냥 못 가오 아, 돈 없으면 쇠주에 빈대떡이 제격이지 요리집이 뭐람 자 옷을 벗어요 아, 이거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이 늙음하게 이게 뭐람 양복 이쁜 신사가 요리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뽐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갔다 붙잡히어서 매를 끌만 누나 한 배를 마한 누나 와 부셨다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에헤헤 우셔워 와이 우셨다 돈 없으면 대파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한 돈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아주 아까운 전재산을 다 벌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제껴도 열 있지만 쳤다 뽑긴 점지 않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것만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내 맞는 꼬리야 내 맞는 꼬리야 와 우셨다 우셔워 우셨다 우셔워 와 우셨다 돈 없으면 대파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돈 없는 헌나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비를 맞으면서 층으로 걸어갈 때 쇼윈도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새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어린다 심각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엔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잎이 나부기는 뒤그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내 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느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콧 깃으로 올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바가본드 마음이 아픈 서울 LA 그 여러분들 들으셨던 곡이 빈대떡 신사하고 서울 야곡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빈대떡 신사가 요즘에는 없겠습니까? 그죠? 예. 그 어디나 이런 그 빈대떡 신사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50년대를 60년대 사는 그 시절에도 빈대떡 신사가 있었고 2010년대를 사는 지금도 빈대떡 신사가 있습니다. 예. 돈 갖고 다 술 마셔버리고 예. 자, 여러분들 그 추억 속에 있는 노래예요. 빈대떡 신사하고 그다음에 서울 야곡 이렇게 들으셨습니다. 어떠세요? 뭐 지나간 추억에 있는 노래들 들으시니까는 더 기분이 좀 새로워지시나요? 예. 여러분들 주위에는 빈대떡 신사가 어떤 분이 계시는지 한번 예, 둘러보시기 예, 바라겠습니다. 예, 2010년도에 빈대떡 신사. 예, 어디 계시나요?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절 우리 흘러간 가요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참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시간이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로 가고 40대 때 50대 때 45km로 가고 그게 무엇이냐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게 바로 그 삶을 살면서 시간을 느끼는 감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. 20대 때는 20km, 50대 때는 50km 이렇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참 그 시간 빨리 가니까는 예, 공부도 할 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. 공부도 할 때 하고 뭐든지 그 할 때 하라고 시간 아까운 줄 알고. 어른들 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 어린 친구들 그죠? 잘 이해 못해요. 자기가 안 살아봤으니까. 그렇죠. 자,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던 노래들이 우리나라 50년대 뭐 예? 60년대 뭐 이런 시절의 노래를 계속 들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잠깐 뭐 50년대 노래를 좀 비껴놔서 70년대에 발표가 됐던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또 그 노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 들으셨던 노래는 이제 70년대에 발표가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곡들이 보통 50년대, 그 다음에 60년대에 발표가 됐던 곡들을 이제 들으셨습니다. 그 어떤 그, 우리의 가요사를 얘기했을 때는 절대 그 빼놓을 수 없는 노래들을 들으셨습니다. 요즘에 어떤 음악의 홍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즘처럼 참 많은 곡들이 예,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또 사라지고 예. 어차피 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또 이런 좋은 우리나라 그 가요들을 또 잊지 않는 것도 또 그런 가요들을 또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음악을 소비한다고 그러죠.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듣고 뭐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즐기는 게 음악을 소비하는 방법인데 한 번 듣고 그냥 뭐 잊어버리는 노래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가끔가다 들으면 참 좋은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찾아 듣는 것도 굉장히 좀 삶을 살아갈 때 좀 재밌는 일이죠. 예. 밋밋한 하루 일상에서 좀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오늘 저와 함께하는 그 추억 속으로 떠나는 음악 시간을 좀 만들어 봤는데, 뭐 재미있으셨습니까? 내일 또 중부지방에 큰 눈이 온다고 그런 또 소식이 들리는데, 이 상황에서 눈이 한 번 또 더 오면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걱정됩니다. 예. 부디 여러분들, 뭐, 눈 오는 걸 못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겨울에 눈 내리는 걸 어떻게 못 내리게 합니까? 예. 눈 오는 건 오는 거지만은, 예. 부디 다니실 때, 예. 어디, 이게, 다치지 마시고, 조심해서 잘 다니시고요. 또, 방한 대책 좀 확실하게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장갑 끼시고, 두꺼운 또 외투 입으시고, 예. 또 뭐,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귀마개도 좀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 내일 또 눈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방송국처럼 동파 사고가 안 나게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주 그냥 뭐 난리네요, 난리. 오늘 이 시간은 뭐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드리고요. 저는 또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또 수요일 날 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. 저는 요 이제 방송하려고 강원도에서 올라왔습니다. 다시 또 내려가야 돼요. 끝나고 나서. 네. 네. 자,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지금까지 DJ 훈이었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